바자르씨, 왜 안전모를 안 썼어요? 너무 더워서 벗었어요. 더워도 작업 중에 안전모를 벗으면 안 됩니다.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거든요. 어서 쓰세요. 네, 알겠습니다.